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예루살렘 올라가기를 권면하셨는데 안 가겠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때에 대해서 카이로스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 우리의 때와는 다르다. 우리의 때는 크로노스다. 뭐 이런 것을 알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가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우르르 가는 때가 아직 아니다. 아직은 내가 더 많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다. 더 많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뭐가 안 됐다 해서, 지금 뭐가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했다 해서 절망할 이유 하나가 없다. 낙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그때는 반드시 온다. 여러분 기도했던 소원과 소망, 목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시간이 있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 크리스찬들의 그들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게 크리스찬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아요. 그런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영생하잖아요. 아, 죽음을 극복한 존재만큼 여러분 강력하고 강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들이 소망이 돼야 돼요. 그리고 힘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하신 게 뭐 몇 가지밖에 안 돼요. 말씀을 전하시고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일이 예수님의 사명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어야 하고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명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잖아요. 그거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하고 주님께서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걸 자각하는 거예요. 이걸 자각하고 이거를 우리가 실천하고 사는 거죠. 실천하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예루살렘 가서 또 전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을 받고 여러분들은 또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해서 여러분 아멘 됐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멘이 안 됐어요. 예수님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 말은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말씀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말씀. 그러셨어요.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갈등이 시작돼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황송했던 시절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뭐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입니다. 야훼. 원래는 야훼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 성경에 뭐 여호와라고 했는데 야훼예요. 히브리식 제대로 된 그 이름. 근데 뭐냐? 여호와라는 것이요.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익숙한 게 여호와. 대명사입니다. 대명. 그분. 그분. 뭐 절대적인 어떤 존재를 향한 대명사. 예,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아버지만 해도 우리가 유교 전통사에서는 아버지 존함을 문명주의다 그러면은 문자, 명자, 준자. 그 안에 사이음을 넣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 뭐냐. 존중해 주는 거죠. 존중.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야훼. 야훼라는 건 전능하신 분. 응?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유대인들이 그런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시했어요. 재미있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 하도 안 쓰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역사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뭐 아도나이라고도 하고 막 하나님 이름을 막 최바오크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름을 막 많이 이제 변형시켜가지고 대명사로 불렀어.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다 그런 거야,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막 하는 거. 아버지. 이 유대인 이 종교 그 지도자급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경악할 노릇인 거예요. 경악.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거죠. 그리고 가만 듣자 하니까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를 같이 있었다.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동등하다. 나는 그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럼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다. 기절 초풍할 일이지. 그래서 저건 완전히 이단하다. 정신병자다. 미쳤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뛰어놀라고 하는 거예요. 뛰어놀라고 하는데 안 되니까 제거시키죠. 그 당시 종교 권력이 힘이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 권력이나 이런 그 자들이 하려고 하면 못할 게 없어요. 사실 유도 종교 지도자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런 상황이 이제 그 기류가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거기 또 나타나셨네. 또 나타났어.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대는 거. 오, 저기 또 이 나사렛 예수 또 왔네. 또 있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과 틀리고 여러분 생경한 귀절들이 많죠. 지금. 그냥 이따가 뛰어넘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 이런 거를 다 알아야 돼. 다 아셔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성경이 다 믿어지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성경이란 것이. 참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야.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자 이런 거는 사실 딱 제목 설교할 때 집어가서 설교하기 굉장히 힘든 거죠. 강의 설교해야 돼. 가끔 강의 설교도 한번 들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목사님 설교는 무슨 뭐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것 같아. 그렇게도 해야지. 부흥설교 같은 부흥설교 설교의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저는 또 주일 오후 설교는 또 나름대로 또 제목 설교 하잖아요. 그래야 돼. 예배 시간 한 시간만 참석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예배 시간 한 시간만 참석하신 분들은 좀 문명준 목사를 몰라요. 절대로. 일부분만 본 거예요. 일부분만. 평생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해도 저 오해하는 분들 너무 많아. 성도들 다 몰라. 새벽기도 때는 새벽기도에 맞는 말씀. 신방 가서는 신방에 따른 또 다 그래 틀려요. 그런데 오늘 이 강의식으로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르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재미있는 말 예화를 고르는 시간이 없어. 그리고 성경의 그 내용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만은 지금 벅차요, 제가. 그래서 이걸 자꾸 이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저번 시간 뭐 있었고 어떤 상황이 어떤 배경이었고 이걸 얘기해서 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성경 요한복음 뭐라 그래서 요한복음 서두에 요한복음 없어 성경이 정말 행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 좀 틀리다 그래. 제4의 복음서. 이거는 말씀이 나와.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다른 다 말씀. 그리고 이벤트 사건들이 많아. 다른 복음서는 여기는 그냥 워드 말씀이야. 그래서 그거를 오늘 제목이면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중요하다. 그리고 신앙이 바로 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했어요. 예루살렘 그렇게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올라가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 오시니까 봤어 사람들이. 혹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뭐냐 예루살렘 있는 사람. 야 저 사람은 이미 죽이기로 결정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왜 가만 놔두느냐. 왜 안 잡아. 당국자들을 왜 잡지 않고 저기 풀어놔서 다니게 하니. 벌써 나 잡힌 줄 알았는데. 벌써 체포당한 줄 알았는데. 벌써 어떻게 된 줄 알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당국자들이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야. 자. 예, 나사렛 예수라는 지금 역사적인 존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고 거기서 엄마 마리아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이렇게 자라났어.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고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제 그 하나의 소동이 벌어졌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람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복음을 막 전파하고 하니까 어떤 혁명적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로마는 지금 관망하고 있고 관망하고 있고 유대 사이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개가 어떤 거냐면 대개가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 그리스도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요. 물론 우리 예수님에게 통칭되어지는 명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틀려. 예수라는 것은 인성. 인간적 면모를 강조한 거고 설명한 거고 그리스도는 신성이에요. 신성. 그 메시아라는 뜻이라고. 이 구약의 구약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신약은 헬라어예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구약 시대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는 그 히브리어를 안 쓰거든. 안 쓰니까 이제 헬라어를 써버렸잖아. 로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용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예수님만 찾아.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면 안 돼? 한번 해봐야지 좀 있어, 나중에. 어떤 선생님 나중에 저기 다음 주에 아이들 가르칠 때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도 돼 사실은. 근데 왜 앞에 뭐 제대로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건 이제 근데 좀 이제 바빠지니까 예수님 하면 우리 예수님에도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는 알아. 예수는 어디 봤지. 어릴 때 잘하는 거 봤단 말이야. 아버지 신부로 하는 것도 봤고 나무로 해가지고 목재 해가지고 책상도 만드는 걸 봤단 말이야. 근데 그게 왜 그리스도냐. 어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응?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어야지 아니냐.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예수는 안다 이 말이에요. 아노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 유대인들의 그리스도관, 그들이 보는 이 어떤 그 보는 그 사상, 그리스도는 이래야 된다.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 뭐야?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안다.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안다. 예수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안다. 그쪽 고장 사람이다. 그건 우리가 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지 않니? 왜? 그리스도께서는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 그리스도는 고향도 없어야 되고 메시아는 메시아는 여기 올 때에 신비한 방법으로 와야지. 우리가 모르는 방향 방법으로 와야지. 무슨 저렇게 그냥 뭐 고향이 있고 아버지 엄마가 있고 이거 어떻게 메시아냐? 아, 일견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화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박혁거세가 어디서 태어났어? 아래에서 태어나고 뭐 아기로 안 나오고 전부 다 성인으로 펑 생기고 그리스도 신화, 히랍 신화 이런 것들 사람이 막 뭐 머리는 사람이고 뭐 몸은 뭐 말이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신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떻게 그렇게 오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냐 말이에요. 좀 신비한 모습으로 와야 되지 않냐.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몰라야 된다. 그거는. 그래야 그리스도지. 그래야 메시아지. 자, 이들이 이런 생각이요. 일반적인 상식일 수는 있지만 성경적은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는 곳이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했지요. 어디서? 성경 선지서에서는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계속 강조해서 주는데 성경 몇 장 몇 절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 처녀의 몸에서 나올 것이다. 나사렛에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이 아니다. 예수님 나중에 고난까지 다 설명을 했어. 선지서에서. 성경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이걸 알지만 읽었지만 믿지를 못한 거야. 아니 예수님이 이 지금의 상황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 그렇게 증거가 되어졌는데 불구하고 그게 막아서 귀가 막혔다. 눈이 닫혔다는 거. 그리고는 아주 거기에다가 이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 무지한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는 거죠.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뭐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이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지 가지고 고집까지 있어. 이들한테 예수님께서 이제 핍박을 당하시는 정작 본인이 하나님 본인이시고 메시아 본인이신 그분이 성경의 주인공이 핍박받기로 성경을 아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성경의 주인공이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야. 이 세상 구조가 이런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 사는 우리들이 뭔가 뭐 이상적이고 이성적이고 뭐 온전한 걸 바란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세상이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뭐 이런 정도면은 이 세상 자체가 정의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뭐 세상 되어져 가는 일들에 대해 속상할 필요도 없는 거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적반하장 같은 일들이 벌어져도 그리 마음 상할 일이 없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이게 달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지. 나도 그런데 뭐 너도 그런 거지.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나마라도, 아니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 깊고 신경 써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 말이 있어. 그게 뭐냐? 그게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마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어요? 이 진리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래도 중구난방이지만은 그래도 이 진리 앞에는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말씀 앞에서는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시편 25편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뭘 가지고 나를 지도해 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를 교훈해 달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죠. 진리.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인생에 뭘로 받아들일까? 주일날 와가지고 한번 펼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조금 외롭고 조금 힘없어서 한번 보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하냐? 종일토록. 하나님 말씀 나의 인생을 지도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서. 얼마나 그 신실한 말씀이 있는 앞에 선 자세입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 있어요? 그래야 이 세상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성도는 모름지기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뻐져요. 사랑해야 돼. 예수님께서 답답하죠. 말씀 자체이시고 무지를 어떻게 깨트려줘야 하나. 답답하죠. 아니란 정면에서 아니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 말씀이에요. 28절 29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심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무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나는 이렇다. 나를 보내신 자가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에게서 낳고 비록 내가 육신으로는 엄마는 마리아고 아버지는 요셉이지만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도 낳았다. 그리고 그가 나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실 때요. 저 가지 조용하게 안 했어요. 자, 서두 봅시다. 다시 28.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뭐라 하겠어요? 외쳐. 예수님 보면요 성격이 깐깐하시던 외쳤어요. 그냥 소리. 여기서 외친다는 이야기는 사람의 귀가 아플 정도로 큰 데시벨의 소리. 진리가 여러분 호락호락하고요. 근데 아니에요. 목숨 건 거거든. 예수님께서 외쳤어. 이거 외쳐서 가르쳐. 아마 목에 이렇게 핏줄이 섰을 수도. 그렇게 해봤을 거야.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소리 고래고래 내지르면 왜 저렇게 소리 지르실까? 예수님도 그렇게. 졸리게 하는 것보다 낫잖아. 소리 질러가지고. 재우는 설교가 좋아? 깨우는 설교가 좋아? 깨우는 설교 좋아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도 외쳐서 가요. 외쳐서 가요. 얼마나 답답하지? 외쳐가지고 예수님.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가 주는 말만 나는 한다. 이 말이 뭐예요?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 그대로 얘기해야지. 그리스도라는 거지. 너희들 찾는 메시아다라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의 종교 사상 중에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나 그 이전 상황이나 보면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정말 국가적으로 재난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는 상황에서 뭘 기다렸겠어? 메시아를 기다렸겠지.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잘 살게 되어지고 로마는 도망갈 것이고 우리 유대 사회주의 우리 사회주의 유대인들이 1등이 되어지고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대로 막 빛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시대가 될 것이고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러는데 보잘것없는 고장에서 자라가지고 다니는 행색이나 보면은 죄인들이나 창녀나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다 하니까 듣겠느냐. 주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아, 유대인들이요. 감정이 막 상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주님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아, 유대인들이 지들이 보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한다고 자부하는 민족인데 너희들은 하나님 모른다. 누가 저보고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이러면 목사님 복음을 하나도 모르네 이러면 아 제가 좀 화가 나겠죠. 넌 얼마나 하는 지금 예수님이요 너희들은 하나님 몰라 이러죠.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감정이 확 상해. 예수님이 뭐 여러분 사랑이 많고 뭐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건 본성이에요. 진리를 가르치실 때는요 정확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하시자 너희들은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하신 일도 모른다. 이 말은 결국은 성경을 모른다. 감정이 상합니다. 유대인들 자존심 상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이런 스스로들 그렇게 알고 있는 자기들에게 성경 모른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정말.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어요. 체포하려고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잡으려고 했어요. 에이 못 참겠다. 잡자.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를 잡아야겠다고 했는데 이상해요. 마음으로는 다 예수님을 제지하고 붙잡고 체포하고 싶고 포성줄로 그냥 묶어버리려고 하는데 나서는 자가 없다. 나서는 자가 없다. 요한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런 일이 있냐? 다들 지금 막 전부 돌 던지 준비가 돼 있고 잡을 준비가 돼 있는데 나서는 자가 없다. 그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 잡힐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예수님의 사명이 완수되어지는 시간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이 못 박히셔야 될 그 시간이 아직 아니다. 아직 그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은 있고 막 그렇게 옮기려고 했는데 안 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누가 막으시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막으시는 거죠. 사람들을 막으시는 거죠. 이건 여러모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어떤 유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사명 갖고 있으면은 사명이 있는데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사명 있는 자는 사명 감당이 안 죽어요. 안 망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한 하나님의 교회가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망한 일이 없을 것이고 문을 닫을 일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더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욱 왕성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여러분의 가정, 집안, 자녀들, 여러분의 사업, 다 하나님 이와 보호해 주신다.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못해. 손을 대고 싶어도 못한다니까. 안 돼. 하나님이 한번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 자녀를 지켜주시는 게 바로 이런 원리야. 이런 원리. 이런 원리를 한번 지켜주시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벌써 망해도 벌써 죽었지. 벌써 망했어. 안망. 뭐 그건 성경에 뭐 굉장히 많죠. 불임절 아시죠? 불임절. 에스더. 불임절의 어원을 아시죠? 역사 배경.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고 장대에다가 그냥 세워가지고 모르되게 달아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께 손 못 댄다 너희들. 아무리 그 극악한 그 한계까지 갔다 할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어. 믿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요. 재미있는 게 나와.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해 그리스도께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함보다 많다.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생기네. 하나님의 역사.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또 예정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정론이 좀 성립이 될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이 생겨요. 이런 가운데 다 안 믿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명백한 표적으로 지금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하들이 인식하고 그렇게 지금 공격하는데 그 안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이 이건 그리스도다 라고 믿는 사람이 생겨요. 말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하늘에서 지금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이분께서 오셔서 이때까지 하신 일들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맞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이 증거하는 거죠. 이러네요. 우리 어느 쪽 부류가 돼야 할까? 그렇죠? 꼭 생각을 할 줄 알아요. 그 하늘에서 우리가 아는 그 메시아가 그냥 몰래 오셨다 할지라도 이분이 3년 동안 우리가 지금 한 3년 다 지나지 않으면 하신 일도 보면은 야, 우리 믿어드려야 되지 않겠냐.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어디를 가나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은혜 안 받으면 뭐 할 거요? 응? 그냥 일어나서 퇴장하세요 그냥. 은혜 안 받으려면 차라리. 여기 이 시간에 앉아있으면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은혜 받을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예수님 상황이 그들에게 한 번도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하나님 아느냐? 너희가 성경 아느냐? 야, 내가 아버지가 날 보내셨다. 아버지 내가 동동 여기 받아. 은혜 못 받아요. 그럼 뭐예요? 지금 돌던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체포하려고 지금 잡으려고 입을 막아야겠다. 제거해야겠다. 그럼 와중에 은혜 받는 사람. 그럼 와중에 은혜 받는 사람. 영혼이 지금 사는 사람이 있고 영혼이 죽는 사람이 있고 제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 구절과 성경 구절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으셔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뢰사는 물. 이제 대제사장들이 움직입니다. 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잡자. 체포하자. 여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참 그리고 사도계인들은 서로 파가 틀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로 자기 세력들을 갖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데, 이상이 예수님을 잡고자 예수님을 위해하려고 할 때는 공모가 돼요. 협력이 돼요. 악은 악끼리 연합이 돼요. 영적으로 희한해. 평소엔 적인데 평소는 그렇게 그냥 뭐 싸워대는데, 뭐 어떤 의를 위해서 뭐 복음을 위해서 뭐 대적하는 데는 희한하게 하나가 돼요. 희한해. 또 지들끼리 또 싸워. 또 나중에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하나가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 잡으려고. 이유는 메시아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인류 최대 비극, 사기극은 뭐냐? 사기.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인류 최대의 사기극입니다. 이상하게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시작됐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지만 눈을 딱.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33절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 다 자신이 하실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 조금 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내가 아버지께 다시 올라간다. 그게 뭘 뜻하시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뜻이에요.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이 사명을 내가 이 세상 오신 목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걸 아셔야 돼. 내가 이 세상 온 목적이 있다는 목적이. 목적이 분명히 있어. 목적. 내가 나는 이제 곧 간다. 자, 조금 있다 갈 것이다. 조금만 더 있다 갈 것이다. 이건 우리들의 성도,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갈 곳이 있어 없어? 있다는 거죠. 갈 곳이 있어. 여기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게 거룩이야. 거룩. 거룩하다는 얘기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끝. 여기서 다 살다가 여기서 살다가 더 이상은 없어. 그리고 여기다 전체를 다 쏟아놓는 거예요. 여기 이 세상에다. 여기 전체 의미 다 쏟아내고 여기다가 살아가는 거야. 여기다가 그냥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 그게 세속적 가치관이야. 거룩은 뭐냐? 이게 아니고 우린 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가치관. 그게 다르다. 이게 거룩이란 말이야. 이게 거룩. 달라요. 우리가. 다르죠. 우리는 갈 때 예수님 우리. 너희가 잠시 있다가 난 갈 것이다. 여러분 그런 표현 아세요? 우리 권사님 그런 표현 아세요? 이제 난 잠시 뒤에 있다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말이에요. 이 소망. 예수님 얼마나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사명하고. 그런데 그 대신 막 내가 가고 싶어서 못 가. 하나님 오라고 해야지. 뭔가 일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지금도 분명히 삶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지금 난 잠시 난 간단 말이야. 간다. 나 너희들 잠시 있다가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관 좋지 않아요? 내 사명을 완수하는 다 하고 난 간다. 떳떳한 개선장군처럼 갈 것이. 할 일이 있어. 할 일이. 사명이 있다. 이걸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이걸 늘 기억하세요. 젊어서부터 기억하면 더 삶이 더 인생이 풍요로워져요. 더 의미가 있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이 세상 태어나서 이렇게 살지 못하고 여기만 전부 다 여기만 전부 다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곳에 대한 것도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이에요. 예수님 말씀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 내가 너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나를 못 만난 것이고 그런 자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못 온다고. 어떻게 해? 믿지 못하면 못 온다. 뭘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어디 못 온다는 거예요. 거기는 믿는 사람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나 있는 곳이 예수님 지금 어디 가 계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나라인데 이렇게 끝까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아니지 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 다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행복하게 사시고 여기서 사명 감당하고 사명 막 하고 사시다가 여러분 하나님에 다 가셔야 돼요. 예. 이제 결론 나와요. 결론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여러분 아멘 하시는데 35절을 보면은 자 유대인들 봅시다. 끝까지 영적인 무지가 어떤 건지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이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율법이 이래요. 소통이 안 되는 거라 몰라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 계신다. 내가 거기 가는 거 너희 나는 못 볼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여기를 떠나는 거구나. 예루살렘 떠나서 헬라 지방으로 갈 것이구나. 다른 지방으로 가니까 우리를 못 본다고 하는 거구나. 아 여기서 이제 떠난다는 얘기 안 해? 이렇게 받아들여. 여러분 이 정도면 낫죠? 정말 예수님 너무 답답하셨을 것 같아. 이게 성경을 안다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어리석은 가운데 가장 큰 어리석은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는 세상 학력이 아무리 좋아도 영안이 닫혀진 거예요. 이 영안은 여러분 어떻게 열리느냐? 말씀을 읽고 믿을 때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하나님 말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말씀으로 우리 영안이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 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어집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나요? 힘을 얻을 수가 있나요? 오직 주의 말씀 붙드세요. 다윗처럼 주의 말씀 사모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